뜨거운 눈물처럼 스쳐가는 옛 노래 사무친 마음속에 자취 없이 사라져 부서진 그 모습이 떠오르는 해변에 군물결 흩어지는 파도 소리 들리며 아 흐느끼며 흐느끼며